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외무성 유럽 2국 국장 김선경은 17일 프랑스 TF1 텔레비전 방송국 대외 주필 스커트 미쉐를 만나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국장은 미국이 수많은 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연습들을 벌려놓고 있는 가운데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또다시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접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과 미국의 강권 행위에 단호히 맞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